버리고 간 과거 속에 멍하니 앉아 더러 잊었던 그대를 만나 보고 나면 내 젊은 날에 갈피마다 구겨지는 외막이 소리 그것은 이별의 소나타 낙엽의 연기 호사한 나의 고독이야 낙엽의 연기